너처럼 나를 덮은 그치 없는 기쁨을 가진 너의 입술이 가까울 때 심장이 자꾸 멎을 듯해 어쩐지 오늘 너를 볼 때나 익숙함 보단 설레임이 더 커 이런저런 말로 설명하지 않게 혹시 나만 논다 보이지 않을까 봐 그저 너의 손바닥이 너의 손을 감사패처럼 따뜻하기를 바래 이불처럼 너를 덮어 yeah, yeah. 끝이 없는 기쁨을 가져 yeah, yeah. 아침에 눈 뜨기 시작할 때부터 너만 생각해 내 맘이 벅차올라 에이. 눈이 감길 때 내 팔이 네 머리를 감싸들 받치고 싶어 나 Do you feel the same? 지금 push 내 버튼을 켜줘 Do you feel the same? Bitch 되어 넌 날 더 밝혀줘 Do you feel the same? 지금 push 내 버튼을 켜줘 Do you feel the same? 이런저런 말로 설명하지 않을게 혹시 나만 너다 보이지 않을까봐 그건 너의 손바닥인 너의 손을 강살때처럼 따뜻하기를 바래 이불처럼 나를 덮어 yeah, yeah. 끝이 없는 기쁨을 가져 yeah, yeah. 손깍지 끼고 새벽을 건너 매일 아침이 너였으면 좋겠어 시간이 아까워 채워 춤도 나는 죽여서 지금 push 내 버튼을 켜줘 Do you feel the same? 비슷해요 넌 날 더 밝혀줘 내가 채울게 널 마음속까지 걸 곳이 없어질 때까지 yeah, yeah, yeah, yeah. 나의 옹기감 널 조금씩 물들여 새로진하게 번져가도 yeah, yeah, yeah, yeah. 네가 예뻐서 그래 네가 예뻐서 그래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건 네가 너무 좋아서 그래 내 말이 거짓말 같아 난 지금이 거짓말 같아 너만이 날 만들어 만든 건 전부 네가 지금 push 내 버튼